나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날 아냐 부담 없이 들어줘 지금 나는 내 제일 아름다운 건 너야 lady Garlic, propose again every morning. 정해보자 호칭. 허리 말고 자기 아님 darling. 나 간지럽 내 상상해봐도 긴장돼 필요해 let up a call. 넘치는 삶만 내 돈이 앞에 선 작아지네. Oh 내 맘 말 까나. 첫눈에 미끄러지듯이 falling in love. 내 마음을 움진 범인인 건 너의 미모 질투의 여신도 내 심장에 떨림을 진도. 치명적인 매력이 날 killing. 섹시에 날 자극하는 hot chillin'. 오해하지마 나는 진짜 진심으로 채워줄게 너의 인상. 지금 나는 내 제일 아름다운 건 너의 lady. So I hate. 날 좋아해